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구원하실 이야기들을 쭉 던지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44장 이후의 말씀도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44장 2절 후반부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계속 던져주셨어요. 43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44장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눈에 보기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제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한 뒤에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바벨론이 어떤 일들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계속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짧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지어낸 사람, 바로 그들이 나의 종인 야곱이고 내가 택한 여수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택한 분이시고 그들을 만든 분이시고 그들을 도와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알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소속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미우놀이 새끼라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버림받아서 오리들 사이에 살다가 자기가 점점 오리들과 다르게 생긴 오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좌절감과 낙심을 하고 살다가 결국에 점점 자기가 자라가면서 오리와 너무 다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물을 바라보고 물 위로 날아가는 백조들을 봤는데 자기의 모습이 뭐와 같은 거예요? 백조와 같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날개에 힘이 생기고요. 그가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이야기.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알고 나서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삶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약속의 고기고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그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나를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미국에 살면서 내가 가진 뭐 재물도 별로 없고 가진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뭐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두렵고 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3절부터 말씀해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그것을 분명하게 해석하면서 3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우리를 내적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건 우리의 바깥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필요들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은 바벨론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땅 하나를 갖지도 않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우리가 막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면서 경기가 어떻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세상이 어떻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복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의 버들처럼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했던 모든 이유도 바벨론이 강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은 시냇가의 버들처럼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잖아요. 뭐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막 덜덜 떨어오고 뭐 봄이 안 올 것처럼 여겨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예, 우리 일제시대 때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봄이 와야 안 와요? 봄은 옵니다. 내가 아무리 빼앗긴 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일제시대에 막 참혹한 그런 삶이 계속될 것 같아도 결국 광복의 때는 오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세월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풀려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들은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아마 새파랗게 풀들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가 푸르르게 가득 채워지는 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따뜻한 바람과 생명의 기름을 불어넣으시기만 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메마른 땅과 같은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 내 아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5절의 말씀처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 자기를 부른다는 얘기는 스스로 부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적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 나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게 될 거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보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고 영광 돌리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누구다?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음 앞에 서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시며 복 주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돈을 의지했구나. 내가 그전에는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그전에는 나 자신을 의지했구나. 자식을 의지했구나. 남편을 의지했구나. 아내를 의지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신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렵고 힘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것도 없을 것 같은 큰 문제 앞에, 두려운 문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앞에 섰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택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종임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